너를 맡겨봐.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린 모두 다 쏘아. 짜릿한 트릴과 함께 모두 즐겨봐. Oh, 지금 이 순간은 crazy, yeah, summer. Can we be?